떨어진다고 향기가 없어지나요. 세월이 흘러간다고 당신을 잊을 수 있나. 하늘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아 너는 알겠지. 세월도 펑펑 눈물도 펑펑 흘러간 사연을 사랑도 인생 비라고 떨어진다고 향기가 없어지나요. 세월이 흘러간다고 당신을 잊을 수 있나. 하늘 저 세월도 펑펑 눈물도 펑펑 흘러간 사연을 사랑도 인생도 떨어지는 꽃잎이라고. 세월도 펑펑 눈물도 펑펑 흘러간 사랑도 인생도 떨어지는 꽃잎이라고.